차가운 바람 소리가 내 방 창문에 닿을 때 살며시 내게 왔던 널 생각해. 천천히 조금씩 네가 내 맘 문을 좀 두드릴 때에 그때쯤 알았는지도 몰라. 나 앞으로 매일 밤 나 이 생각으로 조금씩 가득 찰 거란 걸. 떨어지는 네 밤 혼자 널 떠올려보다 연해지는 이 맘 너도 알까. 벚꽃이 흩날리는 밤 달빛 따뜻한 바람 그 아래 혼자 널 그리는 밤. 차가웠던 밤 공기가 나의 두 뺨을 스칠 때 살며시 내게 왔던 널 생각해. 조금씩 계속 번져가 내 머릿속은 온통 네 생각인데 이제서야 알아챈지도 몰라. 나 앞으로 하루하루나 널 생각하는 밤들로 가득 찰 거란 걸. 달 떨어지는 네 밤 혼자 널 떠올려보다 아련해지는 이 맘 너도 알까. 꽃이 흩날리는 밤 달빛 따뜻한 바람 그 아래 혼자 널 그리는 밤. 이 내 맘 혹시 닿는다면 널 그리는 밤 끝이라면 떨어지는 네 밤 혼자 널 떠올려보다 아련해지는 이 맘 너도 알까. 별꽃이 흩날리는 밤 달빛 따뜻한 바람 그 안에 가득 채운 널 내 맘속 가득해